괴뢰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동족 대결 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괴뢰 국무총리 황교안은 간담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안보 분야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는가 하면 괴뢰 국방부 장관 한민구 란자는 대결 모의판을 벌려놓고 북이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죄처댔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과 외교부 장관 윤병세도 여러 나라들을 돌아치며 금우선 북의 핵 미사일 인권 문제를 걸거들며 반공화국 압살 공조를 청탁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홍영표 역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핏대를 돋구고 있습니다.